만남은 괴로워 괴로워서 울었지 맺지 못할 사랑이라 안타까운 몸부림이 사무치는 가슴 속에 깊은 상처 남겼는데 못 잊어 그리워서 다시 또 찾아보면 흐느끼게 쓰라리니 눈물 만나면 괴로워 만나면 괴로워 괴로워서 울었지 사랑해선 안 될 사람 헤어지자 다짐해도 잊지 못할 추억들이 아픈 미련 남긴데 외롭고 보고파서 다시 또 찾아보면 흐느끼게 쓰라리니 만나면 괴로워